저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종국, 박찬규, 현춘옥을 비롯한 재중동포들이 박근혜 욕도가 인민들의 보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은 응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박근혜 년이 민족 앞에 지은 죄로 제명을 다 못 산 제에비에미의 뒤를 따라간 것은 자기 민족을 등지고 민심을 고육하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년은 자기 민족에게서까지 보림을 받았으니 이제 갈 길은 무덤밖에 없다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.